당신의 삶 속에 너에게 어느새 다가오는 너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넌 알고 있을까 간직했던 그 말 슬픔 속 길 잃었던 지쳐버린 나의 마음에 가만히 나의 손을 잡아준 그대에게 One day I just want to say How could I take you to my heart, my heart How could I take you to my heart My heart How could I tell you How could I show you One day, I just want to say